정 잊어버정 자리 아리 두 생난 거정 잊어버정 자리 아리 두 생남한 가봐 벌리는 토상리니 리턴어스 비아싸 자니 멀리 닿 얀탄 비베 아리네 멀리 닿 얀탄 펠링 아리네 멀리 닿 얀탄 마탄 아리네 멀리 닿 얀탄 마아보 아리네 우얀 린두 스카 Kebajak rindu Maka lo Pusing man ketemu Jom Ngujang bajak ditu